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는 15일 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 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다미안 오구본나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